만수대 운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16일 레오폴드 오르티스 센티 집행위원 겸 항구로조 정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베루 근로자 총연맹 대표단이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